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11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의 주민들이 사드 배치 책동 중지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서 100일째 되는 촛불 집회를 김천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한편 성주군의 주민들도 136일째 되는 촛불 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